조국 해방 71돌 시즈음에서 제도이칠란도 동포협력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가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전쟁을 막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구세주처럼 섬기는 친미사대 정권을 청산하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